so I'm asking, do you love me? 'Cause I love you. I'm saying girl, 'cause I really need to know. Is it for real? And how deep does it go? Do you love me? 'Cause I love you. Just know that I will always be the one that you can run to. Here we go. 보고 싶었어. 가끔 생각했었어. 괜찮을 타는 건지 네가 그리웠어. 이제 숨기지 말고 말해. 고백하라고. 내가 아파했던 그만큼 사랑하자고. Yeah. Baby, 무엇보다 너를 사랑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꼭 사랑해. 바람에 못 나가게 내가 꽉 잡아줄게. 추울 땐 옷도 벗어주고 널 꽉 안아. Let's go. If you love me, if you want me. 불어도 날 막아주는 힘. I want your love, I need your love.